If you really, really love me, 말해줘. 나 없이는 하루도 버틸 수 없다고. Really, really 집착할 만큼 원한다고. Really. If you really, really want me, 말해줘. 넌 절대 잠시도 한눈만 판다고. Really, really 다른 남자 원다른다고. Really. Joe for real.